밝은 나라, 대낮같이 밝은 나라. 절대가인 들어가니 대문 활짝 열어주렴.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문 열겠네.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동대문에 들어가.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문 열겠네.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서대문에 들어가.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덜커덩텅 열렸다. 강강술래. 높은 마당이 깊어지고 강강술래. 깊은 마당이 높아나지게 강강술래. 날이 좋다고 날맞이 놀면 강강술래. 달이 좋다고 달맞이 놀까 강강술래. 6월 유두 7월 백주 강강술래. 8월 추석이 다 넘어간다 강강술래. 강강술래 강강술래 강강술래 강강술래. 남생아 놀아라 졸래졸래가 잘 논다. 화색이 저색이 고운 남색 놀아라. 익사 적사 소사리가 내려온다. 청주 뜨자 아랑주 뜨자 전라무 초야 내 젓가락 나무 접시 국에 갱. 개골이 개골청 방주가 내 왕개골. 왕개골을 찾으려면 양파를 뜨뜨 꺾고 비나리 방죽을 더듬어 어흥 어흥 어흥 양 어흥 어라지야. 삼대 독자 외아들 병이 날까 수심인데 개고리는 못 알아잡나 유아들 깨어진데 대리 먹일라 잡었네. 어흥 어흥 어흥 양 어흥 어라지야. 손치기 하세 손치기 하세. 손치기 손치기 손으로 친다고 손치기. 발치기 발치기 발로 친다고 발치기. 한박 쪽박 시집가 종가래기 나도가 어딘 것이 어찌가 옹굴동굴 잘도가. 손치기 손치기 손으로 친다고 손치기. 발치기 발치기 발로 친다고 발치기. 남산의 북산의 백녀시 소금장시 연애비. 연애비 공알 똑 따먹고 연애비 한테로 장계가. 손치기 손치기 손으로 친다고 손치기. 발치기 발치기 발로 친다고 발치기. 강강술래 강강술래 강강술래 강강술래. 술래가 돈다 술래가 돈다 술래가 돈다 술래가 돈다 술래가 돈다 술래가 돈다 술래가 돈다 술래가 돈다.